이 시간에는 용화 음악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그 사랑 넘치요 우리는 행복해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청춘의 가슴엔 노래도 많아라. 많은 청춘의 가슴엔 장년의 노래도 많아라. 보람찬 혁신의 나날이 그 노래 우리 부르네. 나래를 주었네. 빛나는 기념빛 마당에 그 노래 새겨 있어라. 아 청춘 아름다운 청춘의 가슴에 창조의 노래도 말하라 보람찬 혁신의 나라에 그 노래 우리 부르네 계속하여 노래 샛별 우리 아기 찬란히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내 운명 지켜준 어머니 당이요. 이상으로 용화음악 몇 곡을 보내드렸습니다.